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쯤에서 인디아 신문 파블리크 뉴스 11일부가 김정일 자주 정치의 고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.